이 시간에는 놀이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, 그리운 원수님. 빛을 보며 이 마음 끝없이 달리네. 한없이 정다운 밝은 그 미소 이 밤에 더욱더 그립네. 지금은 그 어느 험한 윤길을 산이슬 맞으며 가실까. 눈비를 담아가 우릴 키워준 그 사랑 갈수록 뜨겁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간절한 마음. 기석에서 조선의 모습. 꽃바다로 설레이네 하나의 마음. 시간 마지막 순서로 우리의 신념. 통제의 나라 그들 따라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